기지개를 켜고 속삭이는 바람 내게 손은 들어 기분 좋은 나의 하루 자 시작해 하루 꽃이 될 거야 웃음 줄 거야 오늘도 나랄랄라라 내 맘속에 행복의 기억 다 적어둘게 오늘은 오늘은 맑음